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302장,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땃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저가라. 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어제도 우리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18절부터 20절 말씀만 떼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한 영적 갈등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는 없음을 또한 우리도 잘 압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요, 계명도 거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깨달아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 영적인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영적 갈등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조차 없이 그저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죄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18절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칼빈주의 교리로 말하자면은 완전 타락이요 전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과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좀 엄청나게 연약한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혀 타락했기 때문에 유익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거나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거나 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싫거나 거부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처럼 18절 말씀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의 문제를 이처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전적 무능입니다.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혹여 인생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인생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아도 이런 사실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든 문제는 숨김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이나 힘이 없다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일 때가 분명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8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는 말에 그 나나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성경책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죠. 요즘은 뭐 관주 성경이 없는 것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 보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을 원래 가지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일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원천은 당연히 죄입니다. 그렇죠?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한탄하거나 또 낙망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선 복입니다. 그 사실을 조차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이런 원치 않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인생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하심과 대속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능력 없음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이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전적 무능화의 상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전적인 타락, 두 번째로는 이처럼 전적인 무능,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잘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귀하게 복된 자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는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과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무능을 말씀했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간추려 볼 수 있는 짧은 결론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칭하여 뭐라고 그러죠? 칼빈주의 오대교리로 하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한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완벽하게 죄와 결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분명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죠? 늘 마음의 속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하며 이를 통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어서 전혀 무능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을 순간마다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사람이,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자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전적인 타락, 우리 인생의 전적인 무능,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서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이 귀한 말씀과 또 교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고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인생이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